10월 28일 금요일. 멀어지는 자녀를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람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부르심을 무시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백성이 사명을 제쳐두고 자기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징계가 불가피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를 무조건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세상적인 계책과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포로로 전락하게 됩니다. 소명을 상실하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공의에 입각해 준엄하게 징계하실지라도 뜨거운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아드마와 스보임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음란과 불법, 약자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만연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이나 살인조차 서슴지 않는 잔인함과 냉혹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이 연약하고 악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배은망덕한 자녀일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작되면 또 햇살이 떠오르면 묵상 에세이. 세상과 마음을 나누지 말라. 왕이나 군주가 자신이 다스리는 도시를 방문할 때면 신하를 미리 보내 자신의 어미를 지키기에 합당한 집을 미리 정해놓는다. 왕은 홀로 독점할 수 있는 집을 원하고 그 집 전체를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어떤 신하가 왕을 모시고 싶다고 제안한 한 집을 찾아갔는데 주인은 작은 방 하나만 소유한 채 거기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를 본 신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인이 자기 집 옆에 큰 기둥을 세우고 통로를 만들어 고급 가구들로 가득 채워놓고 간청했지만 신하는 안 된다고 했다. 아무리 그가 집을 크게 만들었다고 해도 왕과 그 수행원들이 묵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성소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위대한 영광의 왕이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온 마음, 온 정신, 온 영혼을 차지하실 것이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는 솔로몬에게 서로 자신의 아이라며 아기를 데려고 갔던 여인들 중 한 여인의 말이다. 이것이 현재 세상의 목소리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온 마음을 소유하든지 아니면 전혀 소유하지 않든지 하신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찰스 스펄전의 스펄전 설교 노트 구약. 한절 묵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포기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살리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사랑과 긍휼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불길 같은 노여움을 자비의 따뜻함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심판하실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애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면서도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순간순간 제 의지대로 움직이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시선을 고정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